never find you in my dreams. My memories, just you and I. 바람 불어오듯 가슴에 머릿속에 피어올라. Can you feel the beating on my heart? Can you feel my eyes need you? 어렴풋한 너만의 향기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미련조차 두지 않아. 단 하루에 설레던 그 맘 Forever love. Yeah.